네. 자, 인기 스타 김제동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 예? 길 다니기도 불편하시죠? 왜요? 네? 왜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렇지 않나요? 고맙죠, 알아봐주면. 예. 네. 자, 그러면 리플 해주세요. 사연 아름다운 예. 음악과 함께 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손희정 씨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28 청춘,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정말 닮았나요? 학교 and 학원에서 애들이 제 이름 대신 제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젠 제 이름보단 김제동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모르는 아이들도 막 보고 웃고요.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흑흑.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분이 왜 이런 사연을 보내셨는지 이분의 사진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김제동 씨와 이분의 얼굴을 놓고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사진! 자, 클로즈업 한 번. 이야. 야. 혹시 잃어버린 쌍둥이를 찾으셨나요? 이 멘트가 너무. 야.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진하고 같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니, 김제동 씨 사진에. 예. 가발 씌우는 것 같아요, 마치. 아, 이게. 진짜 우방, 비슷하다. 우방 구조도 비슷하고 예. 웃을 때 드러나는 이 몸의 각도까지 똑같다는 것은 와 아, 대단한데. 일단 이건 치웁시다. 예? 예, 아니 아니 누크해요. 굉장히 누크해. 섬뜩합니다. 누크해. 그냥 섬뜩하다고요? 섬뜩한데 굉장히. 뭐 때문에? 옛날에 그 도플갱어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요. 아, 그랬더니 리플을 또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럼요. 이걸 기대됩니다 오늘. 많이 해줘야 됩니다 리플을. 예. 이 학생은 지금. 이게 리플을 장난삼아 올린 게 아니고 이 네. 학생이 정말 고민인 거예요. 인생 네. 최대의 그래서 힘들죠. 이 고민에 대한 진지한 리플들 한번 첫 번째 리플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K 느낌표 B 느낌표 S 느낌표라는 분입니다. 네. 아주 짧네요.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래요. 예. 그랬더니 밑에 또 다른 분이 올리셨어요. 김미영 씨라는 분. 이분도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예. 제동 오빠와 결혼하세요. 잠깐. 그 다음이 더 웃겨. 아니 부부는 닮는다던데 그런 수고는 없겠네요. 다음 리플은 아이디가 이걸 어쩐다? 라는 분이 아이디에서부터 걱정이 리플 역사상 최고로 짧은 리플입니다. 어. 휴. 끝입니다. 휴. 다음 분 오장택 씨라는 분입니다. 예예 예. 실명이죠. 예. 예. 다음 분 오장택 씨. 오장택이요? 예예. 예. 아니요, 이분 리플 아직 안 읽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오정택 씨. 아, 좀 흥분을 가라앉히셔야겠는데. 흥분이 지금. 돼요, 지금. 예. 오늘 꼭 얘하고 만나서 웁니다, 둘이. 예. 오정택 씨. 아니, 좋지 않습니까? 리플이에요. 좋아요, 일단. 좋지 않습니까? 함부로 반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거 내가 무섭다 이 얘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함부로 반말하는 사람도 없고. 장태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예. 알았어요. 예, 예. 예, 요 실명이니까요. 추적이 가능하니까. 예, 예. 네, 다음 분. 네. 아이디, 어우, 또, 아이디가 독특하네요. 아이디, 개기름. 이런 분입니다. 아, 최대한, 김제동 씨와 멀어지게 해야죠. 우선적으로, 김제동 스타일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모난 검은 안경 등을 쓰지 않는다든가, 안경을 자꾸 치켜 올리면서 상대방 바라보면, 웃지 말아야 하고, 등을 30도 정도로 수그려 구부정하게 걸어 다녀서도 안 되고, 입모양을 조물락거리면서 이렇게 빠르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빠방머리 친구 가로 열고 윤도현과 비슷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빠박이가 주위에 있다면 님은 더 야 제동아! 라고 불릴 겁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제가 쭉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주로 김제동 씨의 어떤 행동 그 묘사를 해주셨네요. 지금 이 개기림이라는 분이 예. 묘사해 놓은 거에 하면 예. 이건 사람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을 묘사해 놓은 건데요. 검은 안경테 등을 쓰고 등을 30도 정도로 구부리고 안경을 지켜 올리면서 이거는 이게 사람입니까? 네안데르탈인이지? 이건 사람을 지금 해놓은 게 아닌데요. 들어봐, 빠바가. 아니, 이건 사람을 묘사해놓은 게 아닌데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게 뭡니까? 안경을 자꾸 찍게 올리면서 캐객캐객. 제가 이렇게 웃습니까? 캐객캐객. 근데 김재동 씨. 이거 30도 정도 구부리고. 김재동 씨가 웃을 때. 예. 그렇게 웃어요. 웃음소리가. 좀 독특하지 않아요? 저 똑같지 않았어요? 저 아까? 이렇게 웃잖아요. 예? 예. 좋아요. 다음 리플은. 예, 예. 아이디가. 친구 아이디라는 분이. 친구 아이디래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지. 친구 아이디. 정말 독특한 분이네 이분. 친구 아이디라는 분이. 네, 이분은 꼭 찾아냅니다. 친구 누구를 뒤져서라도 꼭 찾아냅니다. 이 사람 친구 아이디라는 분. 궁금해요 빨리. 김제동 씨 정도면 괜찮죠. 그래도 오. 사람인데 이렇게. 이거 이분 말이죠. 찾아냅니다. 깊이 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갑니다. 그 집 앞에 가서 일주일간 계속 초인종 누르고 이렇게. 그래서 문을 열고 내다보면 우부정한 네안데르탈인이 있는 거죠. 잡아냅니다. 몸에 손대지 마세요. 흥분을 가. 예,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왜? 넌 소중하니까? 전 얘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나중에. 아니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아니고, 네. 두고 보세요. 얘도 큰 인물 됩니다. 정말로 여고생. 큰 인물 됩니다. 저기 봐, 예. 김제동 씨가. 예. 솔직히 얘기해서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그때 이제 무명 때, 그때는 사실. 지금도 무명인데. 뭐가 무명이에요? 무슨 말이 돼? 너무 겸손하는 거 아니야? 얘 반말하고 그래요, 방송 도중에. 유명해.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때 만났을 때는, 뭐래요? 그때 만났을 동생 맞네.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 동생 맞냐 누굽니까? 나봐요 나봐요 나봐요 이거 동생 맞냐 누굽니까? 아니 나봐요. 아니 나봐 나 봐요 형.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 방송이라 누굽니까? 누구 이 남자입니까? 너 이름 장택이지? 나봐 나봐. 아니 리플 달아놓고 온 거예요. 이름 장택이죠 이름이. 이름 장택이 아니에요? 남의 얼굴 가지고 얘기할 만한 처지가 못 되는데 보니까. 나봐요 나봐요 나봐요 나봐 나봐. 너 가지고 가 장택이 가지고 가 이거. 아 가지고 가요 이거. 아 흥분하지 마요. 네. 장택씨 맞다니까요 저분. 아, 오장택씨 리플 올려놓고 여기 와있은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범죄자들이 그래요. 뭔가를 올려놓고 이렇게 온다니까. 와서 그거 지켜보는거야. 맞다니까요. 오장택씨 오장택씨 맞아요. 네. 오장택씨 맞고 흥분하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물론 아무리 오장택씨 맞아요. 리플들이 좀 그랬다기로서니 네, 오장택씨 맞고. 여기 오신 관객분한테 옆에 그래도... 저 여자분 개기름 아닙니까 혹시? 맞아요. 오장택 씨하고 개기름 씨 맞다니까 저분들. 오장택 씨하고 개기름 씨하고. 그래 참아, 그래. 참아 참아. 예예. 어, 실제로 저한테 김재동 씨 안부를 묻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재동이 오빠한테 잘생겼다고 전해달라고, 귀엽다고 전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외모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자신감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나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다른 예.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 이분 예 이분 얘기죠. 이분 예 그러니까 이분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예? 아니 이건 안 귀여울지 몰라도 얘는 아니, 아니라도 귀여워요, 진짜. 요 여자분은 되게 귀여워요. 여학생이 예. 이분은 언젠가 그 꼭 한번 러브레터 한번 모십시다. 예 해가지고 아 그래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저하고 닮았다는 그게 피해뿐만 아니라 제가 네. 손잡고 데려다니면서 방송국 구경시켜주고 네. 제일 좋아하는 여자 제가 약속할게요. 이분은 그 게시판에 올리면 제가 방송국에 꼭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꼭 초대를 해가지고 그 뭐 비 네. 누구죠? 자태현 네. 예? 태현이랑 뭐 이렇게 다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요. 다 다 해가지고 그리고 리플 할 때 요 옆에 하나 앉혀놓는 거야. 계속 리플 도우미로 방송 데뷔지. 야, 난리 나는 거죠. 김재동 씨는 이렇게 예. 말하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좀 흥분하는 시간이었지만. 아니, 괜찮아요. 예. 장택 씨한테 사과드릴게요. 예. 수고하셨고요. 생실 가서 빨리 냉수라도 한 잔 들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미워? 제일 밉더라, 요새. 자, 김재동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